죠. 어딜 봐요 여기 나를 두고 떠나려고요 버리려고요 사랑해도 나만 사랑해서 그대 맘에 나는 없었죠 곁에 살았던 수많았던 우리의 기도 혼자만의 착각인가요 그댈 놓고